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그리스도론의 두 번째 설교로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천지창조만큼이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데 반해서 생명의 잉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무지가 다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현대의학의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룬 분야가 산부인과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은 분명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듯이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했듯이 이 신앙 안에서 이 명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성탄이라면 그 절정은 십자가이고 그 완성은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 생애의 모든 과정들은 인간이신 하나님이 겪으신 사건이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실을 저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답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인간이 되셨나? 두 번째로는 어떤 인간이 되셨나?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 녹음한 걸로 들어봤더니 33분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 마음속으로 25분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서의 구절과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언급되는 로우만이라고 하는 얀 밀리틴 로우만이라고 하는 바젤 대학 교수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죠. 로만 교수는 해방의 축제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육신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철저히 인도주의, 즉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이해와 특별히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아기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버릴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더 이상 완전히 버려진, 즉 하나님 없는 우주의 공간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우주의 시간들은 없으며 더 이상 완전히 고향을 상실한 인간도 없다.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홀로 있는 존재요, 목표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 고향 없는 외지인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그리스도의 호칭의 의미가 왕이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능력은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죄의 능력은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거룩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희생에 달려있듯이 예수께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언급하시고 이후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자 스스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완전함을 위해서 인간과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 어느 순간에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이 겪는 삶의 모든 과정들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곳에 머물지 않고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한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심으로 참 인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성질의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오늘 사도신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고백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둘 중에 하나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하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믿겠지만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든지, 또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믿겠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한다든지,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없이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컨셉은 이것을 사건이자 동시에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태이자 의미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 성육신의 이중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이고 특별하며 내적이고 외적이며 진료적이고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과 형태, 사실과 표적, 사태와 의미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그의 아버지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이하 짧게 이야기했던 이것이 성탄절의 표면적인 사건과 사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아담에게로 끝이 납니다. 이런 순서의 차이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다섯 명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한 명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이러한 차이가 조금 생소하고 낯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은 여성 친화적인 복음서입니다. 여성의 사역과 여성의 활동을 도드라지게 본문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속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반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적이고 다소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복음서 인 그 마태복음 속에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여성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하는 형식으로 낳고 낳고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끝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 탄생에 대한 진술은 이전에 반복되는 형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전의 형식대로 한다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가 되어야겠지만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등장하고 있고 낳는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이전의 어떤 존재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이고 그 태어남의 주체는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어머니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은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주에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시간 속에 돌입할 때 여성의 태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가히 전복적인 상상력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이죠. 예수가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탄생에서 남자는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예수의 탄생에서 예수 곁에는 남자보다 동물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 곁에 남자보다 동물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탄생에 있어서 남자들의 역할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열린 강좌를 하셨던 강호숙 교수님이 여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예수는 남성의 몸으로 오셨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성을 가져야 하는데 젠더를 가져야 되는데 남성이 강하고도 완전하기 때문에 구속자의 역할은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강원수 교수의 답변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판은 성육신의 본질과는 완전히 괴리된 답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지배자인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수단들, 권력, 돈, 성이 아니라 겸손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중에 오늘은 16절 한 절만 살펴보았지만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 이외에도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그들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여성 4명은 모두 여성일 뿐 아니라 게다가 이방인이기까지 합니다. 다말, 라합은 모두 가나안의 사람들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바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 베레스를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출신의 창녀였으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동행해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역시 햇사람으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 다윗왕과 결혼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들 모두 각각 다른 정황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없는 남자의 지배와 선택 아래 놓여진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겸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약한 존재들이었기에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을 행해야 했고 불법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숱한 굴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아 족보의 당당한 일원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칼 바르트는 오늘 고백에 대한 사도신경 주의에서 오늘 이 명제를 어떻게 주의하냐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모든 남자에게 타격을 주며 따라서 요셉은 예수의 지상 아버지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의 이 사건은 모든 남성들에게 타격을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전에 설교했던 주기도문 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심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고백은 저에게도 여전히 큰 충격이고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배제와 심판은 재창조와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자니아의 대통령이었던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20세기 중반에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서 유럽에 의존되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주체성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 20세기 중반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아니 남자일수록 약자로서의 여성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페미니스트여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몰카 사건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해와역 3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1차, 2차 때만 해도 그 시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3차 시위에 6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10대, 20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시위에 6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워마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 사이트의 회원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지나친 방식으로 비판한다는 사실에 솔직히 제 안에 반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가톨릭의 성체를 훼손한 사건 이후에 언론과 여론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목격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한 이 사건의 모든 흐름들과 그것에 대한 제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화역 시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생물학적인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을 배제한 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회중공동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와 같은 집회 시위의 배타성을 극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얻기를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그 기도문을 회중공동 기도문의 말미에 하늘이가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요. 순간 말미에 제가 집어넣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 회중공동기도가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은 거죠. 저는 사실 해화역 시위가 끝까지 남성을 배제한 여성들만의 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가장 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복음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워마드나 다소 과격한 언사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에서 남성들이 행한 남성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혁명과 모든 운동들을 보십시오. 남성들이 행한 운동과 혁명들은 구호가 아니었고 총각칼의 혁명이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말뿐으로 하고 있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위한 이 운동이 오롯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목표가 성취되고 실현되며 우리 남성들은 그 곁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응원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배관계를 역전시키러 오신 분의 무기는 겸손과 연약함이었습니다. 싸우고 정복하고 명령하고 소유하고 명성을 얻으려는 남성적인 힘들이 부딪혀 일어난 혼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성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십니다. 예수는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배를 포기하고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낸 그분의 인생, 벌거벗은 채 사람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내맡겨진 그 예수가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너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함의 능력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인 약함과 겸손함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일치를 통해 지배자의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약함과 무기력한 삶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만끽하며 또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두보로서 불안과 허무,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한 문장이, 이 한 문장의 고백이 그저 선육신을 외적인 사건과 사태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방법인 지금도 유효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과 사망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점이 되신 것처럼, 교두보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교두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회의하고 지금도 의심하고 지금도 망설이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재촉하시고 저희들을 움직이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